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창립 71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가 17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위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역사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격조높이 구가했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